사랑하는 원더걸스야, 그리고 포미니사, 그리고 카라야, 나 정기우 오빠야. 내가 너희들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요즘 들어서 처음 여그룹 가수들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걸 발견했어. 너희들이 나 정기우 하느님을 무척 이렇게 사랑해서 노래로 불러주더라고.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가 몰라. 처음엔 내가 시작은 원더걸스였는데 그 다음은 카라였고 그 다음에 포미닛이었는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해.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 노래를 불러주었길래 나도 다 너희들에게 감사함, 깊은 감사함으로 너희들을 격려하는 노래를 불러줄게. 자 그럼 불러줄게. 쉐라 닥치라 닥치라 닥치라 닥치라 닥치라 닥치라 닥치라 닥치라 닥치라 닥치라 씨발 닥치라 닥치라 임마 이 빅신 같은 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 마 노래는 씨발 누구 알아 저도 모르는 씨발 빅신들이 마 닥치라 임마 사랑하는 원더걸스야 그리고 포미니사 그리고 카라야 나 정기우 오빠야 너희들 이름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줄게 자 원더걸스 박예은아 민선혜야 김유빈아 안소희야 그리고 샘미야 그리고 카라의 한승연아 정미꾸라 구하라야 박규리야 강지영아 그리고 포미닛의 김연아야 남지연아 허가유나 장수유나 전소연아 너희 15명을 내가 일일이 다 챙겨서 늘 너희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줄게 너희들 꼭 사랑해주는 내 마음을 기억해줘 진짜 너희 15명 모두를 진짜 사랑해 그래 나는 잉여인간이다 그때 내겐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 이상의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순간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지상을 향해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처럼 간단히 몸을 날릴 수 있을 것 같았다. 박예은아 사랑해 사랑해 김유빈아 사랑해 안소희야 천미야 사랑해 한승연아 진짜 사랑해 구하나야 나 정기우 오빠야 김연아야 진짜 사랑해 남지연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해 정기우 멋있다 나 정기우 오빠야 진심으로 사랑해줄게 진짜 너 15명 모두를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박예은아 사랑해 전혜야 사랑해 김유빈아 사랑해 안소희야 천미야 사랑해 한승연아 진짜 사랑해 구하나야 나 정기우 오빠야 정기우 멋있다 지현아 진짜 진짜 사랑해. 지현아 누가 나할 것 없이 다 소중해. 나 정기 오빠야 진심으로 사랑해줄게. 진짜 너 15명 모두를 진짜 진짜 사랑해. 사랑하는 승현아, 나 정기우야. 또 하루가 지났네. 잠깐만. 나 혹시 누군가 여성분이 오길래 승현이 누군 줄 알았어. 이렇게 널 찾아서 기다리고 있단다. 근데 승현아, 내가 무작정 널 언제까지 이렇게 바깥에서 떠돌며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. 그러니까 너가 정식으로 있잖아. 나한테 전화를 주고, 너 나랑 같이 가을 여행 가자고 그랬지. 너의 그 투마루란 노래 참 좋더라. 투마루란 노래. I can make it fly. I can make it fly. 그 노래 참 좋더라. 나도 내일쯤 날았으면 좋겠다. 너가 내일이라도 우리 집에 온다면 날았으면 좋겠는데. I can fly on Paris. 내 전화번호 알지? 나에게 연락 좀 바래. 나에게 연락 좀 바라고. 이왕이면 내일, tomorrow. 너가 날 찾아왔으면 좋겠다. 우리 같이 여행 떠나자. 내일 오전쯤 연락 줘. 기다릴게. 알았지? 여기가 우리 아파트인 거 알지? 전기요 멋있다.